서승환, 김민철, 김승찬의 서브레이. 서승환, 김민철, 김승찬의 서브레이. 네, 서브레이 10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데자뷰가 느껴지지 않아요? 나 뭐죠? 방금 이 대사를 한 것 같은데. 나도 뭔가 한 것 같은데. 우리 너무 방송을 많이 해서 그런가 봐요. 네, 저희가 사실은 오늘 네? 처음으로 스튜디오를 오픈했습니다. 이야, 대박. 네, 그래서 스튜디오를 오픈하면서 이제 시스템을 여러 개를 바꿨는데 네? 바꾼 시스템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그만 네. 녹음 버튼을 못 누른 채 한 15분 정도 떠들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똑같은 말 다시 하는 거예요. 네, 저희 사실. 그래서 일단은 재방송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재방송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김승찬 씨, 캐나다 날씨는 어떤가요? 근황 토크. 네. 아, 여기는 정말 춥습니다. 여기는 지금 영하 18도. 아마 뉴스에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저쪽 미국 동부 쪽에 한파가 몰아붙인다. 아, 진짜요? 네. 동부보다 캐나다는 북쪽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서서 밖에 나가면 이제 얼굴이 얼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약간 점점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안 나가는 걸로. 영하 18도가 체감 온도가 아니라 실제 영하 18도인 거죠? 네, 온도계 찍히는 게 영하 18도, 20도 뭐 이 정도. 거기 사람이 산다는 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살지 사람이? 우리나라도 있잖아, 철원이라고. 아, 근데 거기 뭐 깜짝 놀랐어요. 저번에 한파주의보 뜨고 했을 때 춘천 막 철원 날씨 봤는데 거기도 영하 17도 막 찍고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고려에서 그 궁예가 쫓겨난 이유가 철원으로 수도 이전을 해가지고 가신들이 추워서 야해. 왕건아 나 좀 살려줘라 나 진짜 개성으로 돌아가자 우리 말해서 네 저도 솔직히 있어요. 빡치겠어요 내가 나름 양반인데 아주 귀족인데 철원 땅에서 뭘 지금 하냐고. 호족인데 막상 왔더니 시베리아 같고 와 진짜 죄송합니다 철원 분들 네 뭐 여튼 그럼, 네 이쪽 지역은 날씨에 되게 민감한 것 같아요 뭐 거주지를 정한다든가 뭐 대학을 간다든가 의사 결정을 할 때 거기 날씨는 어때 뭐 이런 거를 정말 우리나라는 그런 고민 별로 안 하잖아요. 네. 진짜로 그런 인터넷상에서 말하는 그런...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 뭐 이런 느낌에. 한국은 사계절이 있으니 괜찮다. 그렇군요. 영하 18도면은 진짜 뭐 밖에서 오줌 싸다가 진짜 얼어버릴 것 같아요. 밖에서 해결하세요? 아니요. 그런 생각입니다. 뭐 거기는 살만하신가요? 안 추운가요 거기는? 사실 한국은 좀 요즘 풀린 것 같긴 같지 않아요? 사람들이 되게 뭐야 왜 이렇게 따뜻해 1월? 막 이러고 있긴 한데 한번 후드려 까이겠지 뭐 그쵸 한 20몇도에 까이 영하 20몇도에 까일 날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아 근데 저번에 딱 겨울 딱 초반 들어갈 때 그때 한파주의보 뜬다 너무 추웠어가지고 근데 사실 오늘도 네. 저 이 방이 네. 오늘 오후 한 3시, 4시까지만 해도 그 보일러가 안 들어왔어요. 아, 진짜요? 보일러가 망가져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그 보일러 고치기 전에는 너무 추워가지고 힘들었어요. 네. 지금, 아, 그렇군요. 여기 방이 스튜디오가 매우 보일러가 따뜻해요. 이게 딱 바로 지금 막 고쳐 다른 지 얼마 안 된 거라서. 그리고 또 우리가 뭐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뭐였죠? 재방송이라서 네? 네, 괜찮나요? 뭐가요? 뭐요? 아, 그 집 뭐 동파 났다 그러지 않았어요? 네. 김민철 씨 네. 보일러가 터져서 동파 됐다고 했는데 네.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 제가 이제 그 제가 원룸을 사는 건 처음이거든요. 사실 이 전까지는 하숙을 하거나 아니면은 집주인님이 알아서 그냥 난방 해주고 온수 틀어주고 했던 거셨는데 제가 난방이랑 다 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겨울에 온수를 조금 틀어놓고 갔어야 되는데 안 틀어놓고 왔더니 얼어버린 거예요. 차다를 하는데 온수가 안 나와. 그래가지고 커피포트로 물 끓이면서 머리 감았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 갔다 오고 나서 일 갔다 오고 나서 급보일러 녹이느라 죽은 줄 알았습니다. 열심히 진짜 드라이기로 한 2, 30분 막 윙 했는데 안 녹아가지고 결국에는 막 따뜻한 물을 부었더니 녹더라고요. 생활의 지혜였습니다. 아 근데 뭐 이제 우리 나이 서른인데 아 네. 그 뭐 보일러 고치는 것 좀 혼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제 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나이 서른 맞고 이제 처음 일요일이네요. 그 우리 그 요 지금 이 스튜디오 네? 주인 되시는 분이 네. 원래 직업을 갖고 계실 거잖아요. 네. 그 직업으로 보일러 집을 하신대요. 아 진짜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는 걸 딱 아는 순간 전화 한 통 하시더니 바로 새 보일러 들고 오시더라고. 사실상 생각해봐. 이거 네. 뭐 원룸에서 보일러가 고장 났다 그러면 일단은 뭐 어디 뭐 연락하고 재고 확인하고 그러면 한 일주일이거든. 네. 근데 야 있냐? 그러고 아 그래? 가격은 언제 오른다고? 내일부터 오른다고? 가져와? 가져와. 어 그러지고 뚝딱뚝딱 고쳤어. 나. 이야 멋있다. 아 집주인 아저씨가 되게 쿨한 아저씨네요. 여기 그 할머니는 조금 돈도 더 받고 싶고 좀 안 네. 고치고 싶고 막 이런데 네. 그냥 뭐 쿨하게 마지막에 고치시더라고. 네. 그 샤워기도 내가 샤워기를 딱 들었는데 네. 얼마나 안 썼으면 얘가 끈이 꼬여가지고 무슨 정말 그 뭐라 해야 되냐 플라스틱처럼 이렇게 베베 꼬여가지고 안 풀리는 거 있잖아. 얼었다고 해야 되나 굳었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그거를 막 이렇게 풀다가 보니까 이제 뚝 하고 끊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물 다 뒤집었어. 그래가지고 이거 좀 바꿔주시면 안 돼? 그랬는데 막 처음에는 막 이러시더니 그 보일러 고치러 온 아드님이 다 고치고 네. 주고 가셨어. 멋있다. 아 방금 아까 우리 서승현 군이 이제 살짝 얘기했었는데 저 요즘 뭐랄까요? 서른 타나 봐요. 그게 뭐야? 왜 마음이 싱숭생숭해? 네. 딱 1월 1일은 몰랐는데 이제 나이 서른, 20살로 이제 일주일 딱 살고 살았잖아요. 아 뭔가 허무한 느낌이 드는 거야. 어느 부분에서 허무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30이 될 때까지 난 뭐하며 살았나? 뭐하며 살았다기보다는 뭘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나? 라는 생각? 내 생각엔 그건 서른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생기는 내가 시발 이럴려고 사는 게 아닌데 증후군 같은데 그게 맞는 거 같은데 그런 건가요? 김승찬 씨도 겪었죠. 와 시발 내가 이럴려고 내가 취직 준비하고 있단 게 아닌데 왜 이딴 구로 살고 있지? 막 이런 느낌. 그쵸. 예, 그래서 제가 나온 거 네. 내가 작년에 제일 잘하는 일이라고 제일 후회하는 일 기억나시죠? 네. 작년에 제일 잘하는 일은 일을 쉬겠다고 한 거. 그리고 못한 거는 그걸 좀 더 빨리 결심하지 못한 거. 네. 늦지 않았어요. 확실히 약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딱 정해진 월급만 딱 주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막 그렇더라고요. 이번 주 저번 주가 진짜 아팠어요. 요즘 독감 환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독감 진짜 한 명 얼면은 가족들도 다 옮기고 막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미어 터졌는데 진짜 하루에 앉아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제가 10시간을 근무하는데 앉아있는 시간이 채 30분도 안 될 거예요. 진짜 계속 서서 일하거든요. 근데 진짜 힘들겠네. 그렇게 일하고 맨날 집에 와서 뻗어 자고 오늘도 사실 좀 뻗어 잤어요. 자다 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월급은 똑같이 나오고 마치 뭐랄까 성과급 같은 것도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데 근데 성과금이 회사의 성과금이라는 시스템이 네? 그렇게 김민철 씨가 생각하는 대로 열심히 하면 더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요? 회사가 돈을 잘 벌어서 그래? 준다면 나야 받지 이런 느낌이 들랄까? 그렇군요. 아 회사가 어려워 거짓 부렁쟁이 되게 생각하네요. 나의 어떤 네. 성실함과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성과금이라는 게 사실. 그런가요? 사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뭐 실적을 잘 올렸다 잘한다고 해서 또 주는 것도 아니에요. 아 진짜? 나는 잘한 걸 주면서 인정도 해줬어. 근데 성과금은요? 글쎄? 뭐 이런 느낌. 왜 너가 그걸 받았지? 뭐 이런 거. 그렇군요. 나 말고 누가 그럼 높은 걸 받았을까? 뭐 이런 억울한 감정이 막 억화심정이 막 사실 진짜 네? 그래서 예전에 부모님 세대 때는 아무래도 이렇게 저희처럼 뭐 누리고 잘하신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많이 살아오셨을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는 좀 더 자유화된 사회에 살았고 네. 좀 더 대학교 때 저희 뭐 동아리 하면서도 어떤 삶을 즐길 수 있는 자세 뭐 이런 걸 많이 배웠던 것 같은데 네. 욜로였지. 욜로. 사회에 나와보니까 이게 그 저희가 바라던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건가요? 그럼 김승찬 씨 요즘은 뭐 그러면 내적 갈등이나 서른 살을 탈다 이럴 만한 그런 내적 건 갈등이? 네, 외롭다든가 힘들다든가 여자친구를 만들고 싶다든가 똑같은 말이 같은데? 저는 내적 갈등 이제 서른 탄다고 그러셨는데 이상하게 여기는 저는 다시 20대로 돌아간 느낌이랄까? 학생들이 그래요. 아침 일어났는데 머리도 안 감고 20대 그래서 뭐 서른 타는 이런 느낌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서른 이제 나이도 들고 하니까 정착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대충 살겨야 되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아직 못 벌고 있어서 안타깝다 이런 느낌인데요. 그런 걱정은 있는데 불안감은 좀 없는 한국에 있을 때보다는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중학교 친구가 네. 공부한답시고 이제 서울로 올라온 거예요. 저랑 동갑인. 해가지고 예전 같았으면은 무슨 공부인지 아직 잘못 물어봤었는데 예전 같았으면은 오 잘 됐다 이랬을 텐데 요즘에는 걱정부터 앞서는 거 있죠. 공부한다고 하면요? 공부한다고 하면은 나이가 좀 그쵸 있으니까. 나이가 그래 이제 30이니까 뭐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건가 보네요. 네. 제 자세한 거는 좀 물어보기 애매해서 만나서 얘기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대충만 했는데 만났는데 이렇게 스트리머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떡해요? 우리 방송하는 것처럼 그러면은 데리고 올까요?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그 친구 옛날에 노래 잘 불렀었거든요. 아 노래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노래 옛날 했던? 옛날에 막 노래 저한테 그래서 코인 노래방을 저한테 입문시켜준 친구였죠. 코인 노래방을? 네 코인 노래방을 뭐 좋은 거 알려줬네. 네. 그 전까지는 노래방 노래도 부르면 노래를 잘 몰라서 안 불러봤어가지고 맨날 G.O.D 노래 부르다가 털리고 G.O.D 노래가 랩이 많거든요. 부르기가 어려워. 부르기가 어려워요. 파란 하늘 거기까지 괜찮은데 나는 쭈운 막 한 순간 갑자기 분위기가 쏴해지는 거야 그때부터. 가분싸 가분싸. 그러니까 아우, 그때 전 알았어요. 나한테 랩은 내가 걔 소질이었구나. 예, 뭐 여튼 뭐 근황 얘기는 요 정도로 일단은 마무리하고 네. 서들의 본격적인 이제 그 전에 두 주는 거의 우리가 양아치처럼 날로 먹었잖아요. 네. 이제 다시 원론으로 돌아봅시다. 이제 이번 주 또 날로 먹을 것 같은 느낌 들긴 하지만 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네. 세 가지의 꼭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그랬나요? 네, 1번 서들의, 2번 직장인 잔혹동화, 3번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아, 그랬었군요. 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네. 이제 다시 돌아와서 서들의 오늘의 제3세계 강의는 주식에 대해서 주식 강의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네, 주식 강의요. 아는 거 1도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아, 그럼요. 원래 이렇게 쪼렙들끼리 모여가지고 지들 네. 얘기할 때가 제일 재밌는 거거든요. 개미들이 말하는 주식. 그리고 이 꿀에 참 맛있다. 두 번째 이제 그 직장인 잔혹동화 직장동은 네. 그 아기 돼지 삼형제가 오늘 이야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원래는 내 친구를 소개하는 시간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친구 섭외가 또 안 됐죠. 아, 저희가 친구가 없어요. 네. 그래서 친구 대신에 오늘은 내 방송을 소개합니다. 방송에 대한 어떤 방향성.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제 한번 또 다시 방송에 대해 얘기해 볼 때가 되었어요. 네.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볼 때가 됐습니다. 네. 언제까지 이렇게 빈곤한 스트리머로서 할 것인가? 언제까지 이렇게 적절한 스트리머를 할 것인가? 그거는 뭐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닌데 도네이션 도네이션 여기쯤에 있어 여기 민철이 얼굴쯤에 있어 도네이션 여튼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네. 소드레 오늘 주식에 대한 이야기 주식 투자를 해보신 적 있나요? 혹시 두 분 중에 아무나 아 네 저는 한 2013년도 네. 그때 뭐 학교에서 학회 이런 걸 하면서 주식을 좀 처음 접했었던 경험이 있고요. 그 이후에 뭐 제 자본이 없어서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계속 팔로잉 하다가 최근에 다시 조금씩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학회가 어떤 학회죠? 무슨 학회였어요? 아, 주식 학회였어요? 아, 뭐, 투자 연구회라고. 아 진짜? 같이. 네, 가치 투자 관련해서 좀 같이 공부하고 서로 케이스 스터디하고 뭐 이런 그 학교였어요. 원래 그러니까 공대 쪽에는 이제 트레디셔널한 네. 학회들이 그 명분을 계속 이어갈 수가 있는데 네. 인문계는 약간 핫한 거 위주로 많이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학에 있을 때만 해도 워렌 버핏이니 뭐니 해서 가치 투자라고 해서 원래 주식을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는 수학적 분석을 하겠다고 그래프 분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 사람은 뭐 기업의 어떤 재무제표나 내재된 가치를 가치. 보고서 원래 이 주식이 시가총액이 이 정도 되는 돼야 될 회사에서 이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으면 이 정도의 총액 주주액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얘 왜 이렇게 낮아? 하면은 사는 거고 사서 분명히 그럼 얘는 여기까지 오를 것 같은데 분석에 의하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 지금 이렇게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워렌 버핏이 저 주식을 샀지? 라고 하는데 한 5년, 10년 후에 보니까 막 확 올라가 있고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가치 투자라고 하나의 종목을 만들어냈었거든요. 요즘도 근데 그런 학교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혹시 김승찬 씨는 그 뭐가 됐든 거기도 대학인데 혹시 뭐 그런 주식 동아리 같은 게 있나요? 캐나다도? 여기 제가 다니고 있는 곳은 커뮤니티 칼리지라 없고요. 근데 저쪽에 뭐 4년제 유니버시티는 좀 찾아보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또 찾아보셨구나. 네. 그걸 그 사이에. 네, 가입은 하고 싶은데 아직 멀어서 못 가고 있지만 여기는 있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승찬 군은 거기서 이 캐나다 주식을 살 수 있는 건가요? 아니 그걸 아직 제가 아직 못했는데 일단 캐나다 그 주식 시장이 한국보다는 크더라고요. 진짜로요? 액수가 좀 알아보니까 시가총액 자체가 주식 시장 전체가 우리나라보다 커요? 적지만 네, 더 높더라고요. 신기하네. 가능하면 저도 좀 알아보고 있고 약간 캐나다에 투자를 할 수 외국인으로서 투자를 할 수 있을지. 대표적인 캐나다 회사가 뭐가 있죠? 그러게요. 캐나다에서 투자할 만한 회사. 은행나무 회사? 단풍나무구나. 단풍나무 회사. 메이플 시럽? 네네. 그 회사 제가 아는 사람이 이제 다른데 메이플 리프라는 회사가 있어요. 진짜 있구나. 나 몰라요. 그 한국인들이 많이 사오는 메이플 시럽 보면은 그 브랜드인 경우가 많아. 일종의 식품 회사군요. 네, 뭐 우리나라로 뜨시면 뭐 농심 오뚜기, 네, 농심 오뚜기 뭐 그런 회사. 그렇구나. 그런데도 있고 여기는 좀 잘 나가는 회사가 아무래도 금융 쪽 아니면 IT 쪽이라서 은행이 여기 되게 잘 나가요. 은행 쪽. 캐나다 은행이 좀 잘 나가는구나. 네네. 확실히 나라마다 좀 발달한 사람이 다르니까요. 그렇지. 그 한국 우리나라는 이제 제조업이 좀 발달해 있죠. 그렇죠. 반도체, IT. 네. 그러면 뭐 김민철 씨는 주식 투자해 본 경험 있나요? 저는 요즘에 눈을 떠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한 12월 20 며칠쯤 그때 한번 나도 이제 뭔가 해 보려나. 제가 사실 펀드를 들었는데 그 제가 한 작년 4월쯤 은행 가서 펀드를 들었는데 제가 쫄보라서 저 고수익 필요 없고요. 저 그냥 안정적인 거 하나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야 지금 제가 매달 50만 원씩 넣어가지고 지금 한 7개월째 8개월째 넣고 있거든요. 2%가 안 나와요. 2%가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해가지고 뭐야 대체 이게 뭐니 막 나한테 말하기는 뭐 3개월에 몇 프로 6개월에 몇 프로 이러고서는 막상 보는데 전혀 안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체 아니 펀드 왜 이렇게 굴리기 힘든 거야? 라고 해가지고 한번 내가 해봐야지 라고 했는데 펀드 탈출? 펀드 탈출을 못했어요. 제가 그래도 꿈과 희망이 딱 10만원만 벌고 그만두자 했는데 맨날 6-7만원에서 곤두박질 쳐요 얘가. 진짜 해가지고 내가 많은 욕심 부리는 것도 아니고 딱 3% 가라는 건데 지금. 그래가지고 내가 내가 해봐야겠다 했는데 아직 그냥 소액으로만 하고 있어요. 그냥 마음에 드는 회사 딱 한 주. 네, 뭐 그러니까 회사 몇 개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저 그래서 지금은 원래는 저번 주까지는 딱 두 개만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두 개를 가지고 10만 원을 번 거예요. 40만 원 투자했는데 그래가지고 막 대박이다 해가지고 내가 8개월 동안 꿈꾸며 그리던 그 10만 원을 1, 2주 만에 버니까 너무 기분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더 넣었어요 지금. 제 지금 자본금 100만 원 지금 넣어놨습니다 지금. 100만 원. 예예예. 예. 현재 수익률은? 현재 수익률은 똑같이 10만 원. 왜냐면은 저번 그 40만 원까지 수익하다가 저번 금요일에 딱 장 끝나기 전에 40만 원 더 넣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직은 10만 원. 그러면은 그래도 뭐 투자액 대비는 그렇죠. 퍼센트로 따지면 30%예요. 쩔어. 고마워요 셀트리온. 셀트리온 혼자서 6만 원 벌어왔어. 대박이야. 그래 자기가 잘 아는 거에다 투자하는 게 저는 가장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제가 또 이제 약 쪽에 좀 관심이 있으니까 제가 바이오 쪽이란 바이오 제약 쪽에 넣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 바이오 제약이 폭등 중이에요. 그냥 바이오 제약 뭐 붙은 거 다 넣으면은 기본으로 모으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반도체 업계에 종사를 해봤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주식이랑 그리고 이제 내가 잘하는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그 아이돌들에 관심이 많았어요 저는 처음부터. 그리고 아이돌 기획사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어서 SM? SM은 아주 대표적인 회사지. 네. 그리고 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포트폴리오를 짰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 관련 업체나 삼성 관련 업체들 중에 지금 현재 저평가가 되는 데가 어딜까를 한참 찾았어요. 일단은 그리고 업계 소식에 의하면 이제 치킨 게임이 끝나간다는 썰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가 그 많이 오르고 있었고 앞으로 계속 오를 거다라는 썰이 많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믿고서 이제 한 세 군데 정도를 골랐습니다. 하나는 이제 반도체의 그 설비를 만드는 네. 그런데 한 군데랑 그리고 반도체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실리콘 판때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 판때기 만드는 회사 하나랑 네. 그리고 삼성에 있는 주식 회사들 중에서 삼성중공업이 그때 그 조선업 파동을 맞고서 진짜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한 군데 이렇게 해서 총 세 군데를 넣었었고 네. 그리고 근데 하여튼 그 세 가지만 일단 먼저 얘기를 하면 그 세 가지의 수익률은 처음에는 엄청 많이 났었어요. 한 89%까지 떨어졌어요. 이야. 아니 89%까지 떨어졌어요. 아, 떡락이라고요? 떡락 11% 내가 손해봤다고. 저는 올랐던 줄 알았어요. 삼성중공업이 믿었던 삼성중공업이 삼중 그렇네요. 삼성중공업이 올해 그 작년 12월 초에 엄청 거의 절반으로 떨어졌네요. 네, 그런데 중공업이 잘 안 되나 봐요. 중공업이 회복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수주가 안 되니까 애시당초 중국 애들이 너무 세이고 지금은 여튼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나에게 한 줄기 빛을 준 네? 테마는 그 연예 기획사였습니다. 아~ 내가 프로듀스 101을 1기, 2기 이렇게 여자 남자 한 명씩 봤잖아요. 네? 딱 보면서 이제 판단이 있었어. 일단은 메인 기획사들은 무조건 잘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SM이 네. 죽을 못 쓸 때였어. 왜냐면 SM이 네? 야심차게 남자 신인을 NCT 47인가 뭐 하여튼 NCT라는 그룹명으로 냈어요. 애들을. 네, 무슨 가스 이름 같아요. 아무도 모르잖아 지금. 네, 도시가스 같습니다. 그러니까 망한 거야 애들이. 뭔지도 모르겠다 야. 그래가지고 난 그걸 보면서 야 SM도 망하긴 망하는구나. 그럼 SM이 망한 이유는 뭘까? 를 생각하고 그 프로듀스 101에서 원래 아이돌을 하던 기획사가 아니고 뭐 배우 기획사로 유명한데 네. 아니면 그냥 뭐 다른 가수들을 이렇게 트레이드해 와서 하던 기획사들이 자기 자체로 만든 그런 원원이요? 연습생들 네. 이런 사람들이 원원에서 굉장히 그 많은 활약을 해서 잘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통의 그런 어떤 강자들이 내놓는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약간 그런 심리인 거지. 내가 남들이 모르는 걸 내가 찾아낸다. 내가 발굴한 나의 연예인. 이런 이미지가 좀 있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잘 되는 것 같길래 그러면 그 주식을 그 회사들은 또 잘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101을 보면은 그 옹성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사람이 이제 사이더스 HQ라고 해서 배우 위주로 돌아가는 소속사. 사이더스요? 들어본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SM 엔터테인먼트, 사이더스, IHQ 이렇게 세 군데를 또 넣었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SM NCT로 망했던 그 SM이 터뜨려졌죠. 아 뭐였죠? 뭐 때문에 터졌죠? 50만원으로 나왔었는데 저한테 거의 20만원 정도를 벌어졌어요. 이야. 그래서 제가 12월 초에 뺐었는데 그 딱 뺄 때 운 좋게 네. 삼성중공업도 거의 이제 원복을 해서 죄다 빨간색으로 돼 있을 때 딱 파니까 제가 투자한 게 한 140만 원 정도였는데 160 몇만 원 나왔어요. 20만 벌었네요. SM 덕분에. 20만. 하여튼 뭐 무서워하다. 그렇게 해서 좋은 경험만 있어요. 저는 아직까지는 주식에 대해서 떨어진 경험까지는 아직은 없는 것 같고 혹시 뭐 잃어보신 적은 없어요? 저 맨 처음 주식 넣었을 때 딱 잃었었어요. 얼마 정도? 그 제가 딱 주식을 딱 주식 한번 넣어봐야겠다 라고 한 날 정보가 좀 하나 풀린 거예요. 뭐 어디가 될 것 같다. 그 회사에서 그 기술 계약을 맺었다. 해가지고 그 회사가 그 장 끝나기 직전에 폭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보 때문에? 계약했으니까 한 엄청 600억짜리 계약이었을 거예요. 그 회사 규모에 비해서 엄청 많은 거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이쿠 저거다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지나자마자 그 폭등하고 있는 그 와중에 섰었거든요. 폭등하자마자 바로 폭락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작전을 당하셨네. 작전을 당했습니다. 제가 작전을 당했습니다. 그 최고점을 아직도 못 들고 있어요. 근데 제가 또 이제 처음 그거였으니까 제가 샀는데 막 야심차게 막 덜이겠지 이랬는데 얘가 갑자기 막 후루룩 떨어지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을만큼. 해가지고 아, 나 쫄보라서 바로 뺐죠. 그래서 제가 심장에 두은 거이지 않나요? 맞아요. 막 떨어지는데 내가 파는 거 이상으로 더 떨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심지어 주식을 3개 샀어. 3주. 해가지고 했는데 3주 앞에서 그래도 다행히 2,000원씩 샀던 거보다 2,000원씩 꼬라박고 겨우 빠지고 그래도 다행히 이제 그 회사가 이제 급락한 상태에서 좀 저점이다 싶을 때 했었거든요. 다시 사고 나서 또 오르더라고요. 걔가 다시 근데 그래가지고 걔도 이제 올라가지고 또 마음 벌어가지고 결국에 메꿨죠. 아 뭐야 뭐 이렇게 훈훈한 스토리야 좀 폭삭 망한 스토리를 이봐요 내가 지금 쫄보라서 뭐 많이 못 넣고 김승채 씨 그 같이 투자하는 동아리에서 했는데 막 쫄딱 망한 스토리 이런 거 없어요? 아는 선후배라든가? 어 있죠. 오. 있어요? 그 제가 그 예전에 연합 인포맥스 그 리서치 투자 경진 대회 나가서 그 팀으로 나가서 금상을 탄 적이 있었어요. 네. 상금으로 한 300만 원도 받았는데 그때 그 발표했던 종목이 OCI라는 기업이 있었어요. 네. 그 당시에 어떤 화두가 뭐였냐면 앞으로 이제 석유의 미래는 없다. 점차 이제 그 이명박 정권 때도 되게 녹색 신재생에너지 네,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된 얘기가 되게 많았었고 특히 OCI 쪽은 태양광 에너지 쪽으로 어떤 패널 같은 걸 만든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물론 그때 수익이 높진 않았지만 영업이익률이 높진 않았지만 어떤 성장성을 보고 들어가야 된다. 어떤 대학생으로서 성장성을 봐야 된다라고 해서 미래 가치를 보겠다. 네, 미래 가치를 많이 봤는데 한 투자를 하고 나서 한 1년 뒤에 그때 제가 투자했던 한 19만 원이었는데 네. 1년 뒤에 한 6만 원 정도. 3분의 1이 됐네요. 총액이 얼마 투자했어요? 총액 얼마? 아 얼마 투자는 안 해서 한두 주만 샀던 것 같아요. 한두 주만 샀는데 그게 꽤 크네요. 15만 원대 뺐던 거고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하나 뭐 있냐면 그 CJ&M을 투자를 했었어요. E&M? 그때 CJ&M? 예, CJ&M 그때 얘기가 나왔던 게 뭐냐면 이제 컨텐츠 시장이 많이 뜰 거다. 그거는 훌륭한데? 예, 훌륭하고 이제 대기업 중에서 이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건 남지 않았고 CJ가 많이 성장할 거다 이런 그 저희 내부적인 어떤 컨센서스가 있었어요.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CJ&M에 들어갔는데 저는 엄청 초보 투자자였죠. 한 3만 9천 원에 제가 딱 들어갔어요. 제가 봤던 건 3만 7천 원이었는데 계속 오르는 거예요. 3만 9천 원 빨리 들어가겠다. 들어갔는데 한 며칠 있다가 그 어떤 사건이 하나 터지는 거예요. CJ의 네? 세무조사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갑자기. 세무조사가? 네. 그래서 3만 3천 원으로 떨어졌어요. 아이고 안 되겠다 빼야겠다. 아 다 뺐죠. 네 지금 얼마야? 지금 9만 1천 원이네요. 아 300%가 오를 수 있었는데. 네. 같이 투자해도 그 코인판에서 말하는 존버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네. 존나 버텨야 돼. 존나 버텨는 거야 그냥. 존나 버텨. 제가 느낀 거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 이 주식에 대해서 내가 맞아요. 믿음이 있는 주식만 넣어야 되고 그리고 신앙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차라리 제가 그 셀트리온 말했잖아요. 저는 그 회사 확실히 한 좀 믿고 있었거든요. 전반적으로 옛날부터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저번에 제가 한 20만 샀는데 걔가 또 한 19만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때 오히려 아, 더 사야겠다. 훌륭해. 이걸로 주식 투자지. 하려고 살려고 했는데 그때 통장에 돈이 없어가지고 못 사가지고 다음 주에 사야겠다 했는데 그 사이에 또다시 5만 원 오른 거예요. 와우. 못 샀어요. 빡치네요. 자, 주식도 돈이 있어야 돼. 그럼요. 지금은 할 수 있잖아요. 네, 지금은 여기 들어왔으니까요. 근데 지금 너무 올랐어요. 무서워요. 세트리오? 26만 원입니다. 그래서 김승찬 씨의 그때 그 실패 금액들은 어떻게 보전을 하셨나요? 그래서 좀 끊겨서 들리는데. 네, 그러면 그때 그 투자했던 금액들은 어떻게 다시 원복을 시키거나 보전했어요? 잃었잖아요. 그냥 인생 경험이다. 그 이후로 막 원복을 시키지 못했던 것 같고 한동안 그런 어떤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네. 계속 준비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투자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아까 승하 씨가 잘 설명해 주셨는데 하나는 가치 투자 쪽으로 어떤 기업의 본질적 가치, 부채 비율이라든지 뭐 PER이든지 영업이익, 뭐 지속 성장성을 좀 더 재무제표에 기반한 투자가 있고 우리나라 좀 유행하는 거는 기술적 투자라고 이제 차트를 보고 하는 식이죠. 예를 들어 오늘은 양봉이다, 망치형이다, 망치형이니까 무대 1은 떨어질 거다, 뭐 이런 거에 근거를 해서 하는 방식이 있고 그건 좀 약간 모멘텀 투자라고도 할 수 있죠.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고 이걸 좀 더 잘 버무려서 투자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 생각보다 승찬이가 저는 좀 계속 기본적 가치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가치 투자가 안 통한다. 왜요? 왜냐하면은 기관들도 어쨌든 회사라는 그 회사가 돌아가려면 일단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주식 증권 회사들이 보통 되게 단기적인 성과를 많이 요구를 하거든요. 단기적인 성과를 위해서 그 사장단부터 이렇게 압박이 들어가기 때문에 증권회사부터 이제 어떤 테마주를 많이 양산을 하는 것 같아요. 테마주라든지 기술적 투자의 가치를 해서 빨리빨리 돈을 벌 수 있는 행위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오히려 부채 비율이 낮고 성장성도 높고 계속 PER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오르락내리락하고 재미를 많이 못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일단 한마디로 요즘 나는 근데 그거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어떤 우리나라 특유의 투자 네? 방식에 가장 그 잘 나타나는 게 코인판이라고 생각하거든. 아유 그 막 그래프 그런 거 보고 그리고 뭐 우리가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썰은 많은데 제대로 맞히는 놈은 없고 뭐 하여튼 그래서 그 코인도 솔직히 그래서 요즘 주식 그 만약에 많이 했었다면 그 전에 사람들이 지금은 그 중에 대다수가 또 코인으로 넘어간 사람도 많고 코인을 네, 맞아요. 경영하는 사람도 많고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우리나라에 정말 잘 맞았던 게 그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장기 투자를 별로 안 좋아하고 안 해요. 지금 나한테 돌아온 돈 쇼미더머니. 근데 코인은 그런 장기가 아니라 정말 단타싸움. 초단기죠. 게다가 그 단기의 등락폭이 막 엄청 10% 20% 막 차오를 났더니 막 등록하겠고 막 그게 그러니까 약간 도박성이 훨씬 심한 그런 네.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뭐 그냥 반쯤 미쳐서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은 얘기로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코인판의 하루는 주식판의 일주일과 똑같다라고. 그렇지 그렇지. 오르고 내리고가. 오르고 내리고가 장난이라고요. 그래서 상황 보잔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잘 깨어있을 동안 다 끝내고 판대요. 잘 때는 불안해서 못한다고. 잘 때는 그냥 다 자기 전에 다 팔고 자고 일어나서 또 사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그건 신기하다 그거. 그죠. 자고 일어났더니 너무 변했대요. 해가지고 할 수가 없다고 그런 사람도 있었다 하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코인은 위험한 느낌이 좀 있어. 네, 그래가지고 또 한간에 의하면은 코인 때문에 코스닥이 오히려 더 안전해 보인다라는. 그쵸. 원래 그쵸. 주식 시장이 안전하고 코스닥의 위험성이 크다고 그쵸. 했는데 이제 거의 코스피가 이제 적금 같은 느낌이고 코스닥은 안전적인 거고. 펀드고. 펀드고 이제 거의 코인이 이제 진짜 위험한. 도박과 주식으로. 네, 오고 가는 그런 느낌에. 뭐 그러면 네. 주식은 뭐 우리가 솔직히 할 말은 없어요. 누굴 가르칠 입장은 아니에요. 그쵸. 우리 완전 개미거든. 개미 중에 개미 일개미거든. 내가 이런 거 해봤다. 우리 꿀 좀 먹어봤다. 내 생각엔 요거고 저거 같다. 이 정도지. 영원 개미 어딨나. 우리 그럼 다 같이 한 줄 평을 한번 해봅시다. 한 줄 평이요? 주식. 주식이요? 김승찬에게 주식이란? 주식이란? 기회... 갑자기 들어봤는데 뭐 인생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본업에 충실하자. 썰던 것 같았어, 썰던 것 같았어. 네. 사실 네. 생각해 보면 여기서 제일 많이 잃은 친구군요. 그렇죠, 그렇죠. 학회 다니면 뭐 하나. 역시 주식은 작두야. 김민철의 그러면 한 줄 평은 주식은 작두다? 아니요, 저는 항상 대세다. 저는 대세? 그냥 어떻게 사람들 막 우르르 몰려간다면 올라갔다가 그냥 욕심 부리지 말고 전 먼저 빼겠습니다. 이러니까 그냥 저는 10%씩 계속 벌더라고요. 신기했어. 저는 주식은 헌터헌터다라고 하고 싶어요. 설마 헌터. 그 알고 있는 그 헌터 바이 네네네. 헌터 그 그 헌터 헌터가 연재 재개를 할 때마다만 보면 네. 올라 있을 거예요. 올해 좀 쉬었다 보고 해야지. 쉬었다 보고 매주 본다고 그게 뭐 크게 달라지지 않거든요. 아 근데 확실히 제 돈이 걸려 있으니까 저희가 진짜 쫄보라서 그런지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헌터 헌터도 보고 싶지만 안 나오듯이 우리가 보고 싶지만 참고 네. 한 9주, 10주 있다가 보면 올라 있을 거다. 아 네. 제가 그래서 맨날 약국에 틈틈할 때마다 계속 보고 있어요. 아 큰일 났네. 업무 테마냐. 아 뭐 근데 막상 못 사 바빠가지고 이거 팔아야겠는데 일 들어오고 막 아 예 이러고 있습니다. 여튼 그래서 저는 헌터 헌터다. 김민철 씨는 대세다. 김승찬 씨는 인생의 기회가 된다면 한 번쯤 해볼 만한 것이지만 하지만 본업에 충실하자. 아 네. 근데 헌터 얘기하니까 또 떠오르는 이야기 하나 있네요. 뭐죠? 또 아는 사람 어머니께서 네. 주식을 그냥 취미 같은 그냥 주식을 그냥 생각할 때마다 넣으신대요. 네. 근데 이제 인터넷 스마트폰을 이제 못 쓰시니까 그때 상황도 못 보고 전화로 주식을 주문한대요. 그 정도로. 근데 그분이 LG전자를 2만 원을 샀대요. 지금 10만 원이거든요. 11만 원인가 그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삼성도 한때는 3만 5천 원대가 있었어요. 98년쯤. 네. 네? 20년 차이에 오른 거예요? 우리에게? 그럼요. 3전 쩌네? 98년이면 한국에 IMF 코스피가 200, 300 이럴 때야. 지금 2000이죠 거의. 넘었나? 넘었을걸요? 훨씬 넘었을걸요. 3천량 하고 있나? 코스닥은 800을 넘었습니다. 여튼 주식에 대해서는 그럼 요 정도 얘기를 하고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꿀잼이네요. 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다음 직장인 자영 동화 시간이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또 간만에 이거 2018 버전으로 다시 해야 되나? 2018에는 어떤 느낌으로 할까요? 우리 그전에 전통의 그런 느낌에서는 2018을 왈츠의 느낌 어때요?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동화는 아기 돼지 삼형제. 옛날 옛적 어느 한 도시의 재벌 3세 삼형제 한돈이 꿀 두돈이 꿀꿀 세돈이 꿀꿀꿀 가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삼형제의 아버지가 물었어요. 자, 너희들에게 계열사를 하나씩 나눠줄 테니 이제 독립하여 너희들이 회사를 세워보거라. 그런 말을 들은 삼형제는 서로 열심히 계열사를 찾기 시작했답니다. 뚝딱뚝딱. 게으르고 말싸움만 좋아하던 한돈이는 꿀 부실하게 짝이 없는 부도 직전의 계열사를 고르고 꿀 더더욱 힘들게 만들어 결국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기업을 뜯어먹히고 말았답니다. 이야. 적당히 처세술만 하며 말로만 받고 살던 두돈이는 꿀꿀 나만 믿고 와요. 꿀꿀 물류회사를 찾아갔어요. 쉬야. 그 물류회사에서 2000%의 수익률을 이뤄내자며 무리하게 직원들을 짜내던 두돈이는 갑시다 여러분! 그만 이사회 회의에서 경영진 자리를 내놓으라는 협박을 받게 되었답니다. 꿀꿀 노조는 이를 보호해주지 못했고 결국 꿀꿀 두돈이는 퇴직을 하고 말았답니다. 언젠가 돌아오고 말 겁니다. 하지만 재벌 3세치고 굉장히 성실하고 착했던 세돈이는 꿀꿀꿀 임직원 모두에게 선망을 받았으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사회에서는 온갖 칭찬이 난무했죠. 이 정도에 뭐. 하지만 비선 실세에게 잘못된 뇌물을 줬던 세돈이는 꿀꿀꿀 그만 징역 3년형에 처해지는 엄벌을 받고 말았답니다. 그러나 우리는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 방금 되게 냉기의 박근혜입니다. 거기까지 합시다. 네, 네 그럼 오늘의 이야기 끝. 네. 김승찬. 김민찬 씨의 또 이제 평가를 들어봐야죠. 오늘의 직장도 어땠나요? 네. 하나 조금 의문이 들어요. 그 직원한테 잘해주는 사장은 네. 이사회에서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현실적이야. 그치. 고요를 짜내서 뭔가 가져와줬으면 하는데. 네. 사장은 아까 뭐 주식 얘기도 했지만 어쨌든 우리 주주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결국 올라야 되잖아요. 네. 회사 가격이 올라야 되고 실적이 좋아야 되고. 근데 이렇게 직원한테 잘해주면은 단기적으로는 인건비도 많이 그러니까 인건비 회사에 대비 안 좋다. 그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 사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회사의 어떤 구조? 사장보다 이렇게 보면 어떤 이사회 훨씬 더 권력이 가장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제가 알기로 이사회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투자자가 있을 거고 경영인이 네. 있는 거잖아요. 네. 원래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의 재벌 구조가 그래서 특이한 건데 네. 경영자가 대다수의 어떤 지분을 가지고 경영을 하잖아요. 그렇죠. 원래 이제 미국식의 어떤 자본주의적인 기업은 네. 투자자가 따로 있고 경영인이 따로 있어서 경영 실적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이윤을 배분받게 되어 있고 만약에 이 경영인이 판단을 미스를 해서 어떤 투자자들한테 올바른 이익을 정해주지 못했거나 손해를 봤다 이러면 그 이사회들이 모여서 야, 이 경영인 이상하지 않냐 얘 자르고 다른 애 하면 더 돈을 벌 수 있을 거다 우리 회사를 이렇게 망치내는 얘다 이러면서 쫓아내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는 거야. 이사회가 사람들을 다 모아서 네. 경영인을 쫓아냅시다 했는데 아, 저 경영인이 51% 갖고 있는데요 다 모여도 40%인데요 아 주주가 모두 본 얘기는구나. 그렇다 보니 그렇구나. 신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그 다크나이트 봤을 때 맞아요. 거기도 얘기 나오죠. 네, 그 우리 주인공이 잘리더라고요. 자기 회사인데 그래요. 그게 원래 저게 뭐야? 왜 잘려요? 자기 회사인데 우리나라 재벌이 우리한테 심어준 이미지가 되게 대단한 거야. 원래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 건가요? 해가지고 그렇죠. 내가 알고 있는 재벌은 오히려 그 배트맨보다는 그 아이언맨에 더 가까운 그렇죠. 내 마음대로 회사 내 거야. 이때 지금 마이 컴퍼니 아이언맨은 그래도 똑똑하기라도 하잖아. 똑똑했지요. 문제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렇게 네? 약간 부당한 식으로 승계받았던 사람 치고 진짜 똑똑한 사람이 드물다는 점입니다. 그럴까요? 구형이라든가 이형이라든가. 그러니까 다들 그 이미지를 갖고 싶어해. 재벌 2세 3세들은 뭐가 됐든 자기는 낙하산이었고 젊은 나이에 그 자리에 앉았는데 네 아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 해서 언론 자료도 많이 뿌리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들통나가지고 다 골로 가는 수도 많고 요즘 그런 얘기가 많이 돌아요. 재벌 3세 혹은 2세 경영의 네. 승자는 누구인가. 승자? 그러니까 누가 뭐죠? 자식을 제일 잘 키웠나 1세대 아 진짜? 한화 얘기가 있었는데 한화 지금 3남 사고 쳤고 2남 사고 쳤죠. 네. 그리고 삼성 얘기 나왔었는데 삼성은 날 쪼개졌죠. 지금 싸우지는 않았지만 뭔가 안 좋죠. 네. 롯데는 진탕 싸우고 있죠. 롯데는 아주 그냥 아주 진흙탕이죠. 아주 그냥 그나마 신세계 정용진 회장이 조금 성공한 케이스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도 파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거는 모를 일이에요. 그렇군요. 그 사람이 그런 이미지를 많이 만들어내려고 노력도 하고 뭐 노브랜드로 성공을 했다. 네. 하남 스타필드로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승부수를 봤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내 생각에 그래. 솔직히 그 사람 아예 뛰었겠어. 그 밑에 있는 사람들 거였겠지. 그쵸. 하, 우리나라는 뭔가 이렇게 이런 지배구조랄까 북조선이나 남조선이나 아주 그냥 여튼 네, 아 너무 깊게 들어가면 또 너무 힘들어지죠. 힘들어지니까. 그냥 혁명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힘들고 위험해지니까. 네, 우리 돈이 좀 못 받는데 이제 갑자기 막 또 이제 배트 들고 온다 이제. 막 샤를 롯데님이 천 원 쏘시고 막. 아 감사합니다. 롯데 최고 막. 저 뭐 청계산 불방망이가 2천 원 주시고. 그 외에 서울 구치소에서 또 보내주시고 이러면 어떻게? 어휴 감사합니다. 예예. 네 감사합니다. 네. 여튼 그러면 뭐 직장인 자랑 동안은 그럼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해보죠. 네. 그 사실 그 전에는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요 이야기를 제가 만들면서는 네. 일단 재미난 얘기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솔직히 말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저 오너 세계까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오너 세계에 대한 어떤 그 주워들은 얘기들을 어떤 한 번씩 이렇게 한번 해보자. 갑자기 또 언어 얘기, 언어만의 세계 얘기하니까 깜짝 놀랐던 것 중 하나 그거였어요. 그분들은 유치원도 매우 특별하게 다니더라고요. 아, 그 리라? 네, 엄청 유명한 유치원이 있어가지고 저 몰랐어요. 아니, 그 리라는 역사가 꽤 됐어요. 아, 진짜로요? 어, 우리 나이, 그 JY도 아마 그런 시기였다고 들었는데. 아, 진짜? 사립초등학교의 역사는 오래됐고 그 중에 많이 오래된 게 뭐 리라초등학교 이런 데가 유명해요. 초등학교잖아요. 유치원 정도도. 거의 우리 학교 등록금보다 비싼. 어. 1년 등록금을 한 학기로 내는 유치원. 저거 어쩌다 길 가다가 봤는데 건물이 너무 무시무시한 거예요. 저쪽에 뭐야 했는데 유치원이래요. 뭐 유치원이 저래 했는데 엄청 유명하다고. 오래된 사립유치원이에요. 엄청 유명한 곳이라고. 셔틀 버스가 압구정동에 가면은 어마무시하게 다니고 있어요. 어, 진짜요? 아, 나무 위키에도 나와 있네. 나와 있죠. 네, 좀 깜짝 놀랐어요. 해가지고 그 유치원 출신 중에 유명한 사람이 많아. 유명한 재벌 2세들이. 그래가지고 네, 아 거기서 거기로 이제 서로 이제 만나고 그렇게 회사끼리 또 결혼도 하고 그러나 보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회사끼리 결혼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계속 만나다 보면은 그걸 보면서 아 이것이 마치 옛날 조선시대 양반가가 전주 이씨와 안동 김씨가 서로 결혼한 느낌이야 이런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역사는 흐른다. 그리고 혹시 알아요? 나중에 한 100년 뒤에는 막 삼성회장 흥흥흥 흥흥 나올 수 있어요. 막 노래가 역사는 흐른다 이러면서 막 끔찍해. 어, 우리나라를 빚는 100명의 재벌들 이런 느낌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네. 나 그 외운 거 몇 개 있거든 나도. 어, 있어요? 그 회사 가면은 다 정신교육으로. 어, 진짜로? 시켜요. 헐 대박. 이미 있는 거예요? 아니 노래가 아니라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노래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역사에 대한 거를 이렇게 알려줘. 아, 진짜? 어. 그니까 자기 회사에 거잖아. 일제강점 일정의 김백실 선생이 헤이 어, 사카린으로 수입하시고 사카린 야, 사카린 되게 민감한 거야. 아 그래요? 그 이건희 씨가 삼남이잖아요. 네네네네. 왜 일남이 그걸 못 받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사카린 사태로 그 사람이 뭐죠? 한번 크게 얻어 터졌거든요. 일남이? 뭐지? 원래 CJ하고 이제 원래 삼성 제일제당이잖아. 제일 어. CJ 시절에 식품 수입을 많이 했었는데 네. 그 사카린 수입을 했는 그 좀 비정상적인 루트로 했던가 뭐 그래가지고 아~ 그 남들한테 주고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것 네. 때문에 파동을 한번 겪어가지고 일남이 아~ 경영 일선에 있다가 한번 크게 물러난 적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때 삼남이 이제 주목을 받았는데 그 삼남 원래는 그러니까 일남이 네. 기존의 전통적인 삼성의 어떤 라인을 타고 있었으면 삼남은 먹을 게 없으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건 뭐냐 아니면 새 사업 네가 해볼래 이런 거였는데 새 사업이 반도체였던 거야. 이게 대박 아, 터진 거지. 대박 터진 거지. 그때 어. 반도체 진짜 꿈도 못 꿨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 뭐 그걸 이제 용비어천가처럼 신격화 시키기 위해서 이제 뭐 이건희 씨가 마누라 빼고 다 바꿔 뭐 이런 얘기했다 뭐 이런 거 다 그 옛날 뉴스 돌려가면서 보여주면서 막 이건희 선생의 모든 도전 정신은 뭐 그쪽으로 경영자 마인드로 흘렀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용비어천가 막 이성계가 뭐 아래에서 태어나고 복순나가 8개가 떠내려고 막 이러고 짐을 쳤더니 석가래가 3개가 있고야 왕건인가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북한이랑 크게 다를 바는 없는 것 같아요. 저기서 봤을 때 재밌네요. 근데 이런 얘기도 나는 그렇게 생각해. 어떤 그런 나치나 모든 정치 세력들이 사람을 이렇게 막 부흥시키기 위해서 썼던 방식은 세계 어느 곳 어느 상황에서나 다 유효하다. 저 그래서 들은 것 중 얘기 중 하나가 진짜 깜짝 놀랐던 것 중 하나 그거였어요. 뭐요? 히틀러의 자서전이 엄청 인기 많대요. 히틀러의 자서전이 그러니까 어떤 뭐 위쪽에 있는 사람들은 히틀러 자서전 같은 거를 정말 즐겨 읽는다고 정말 사람을 마음 훔치고 선동하는데 정말 최고라고 막. 그리고 또 히틀러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그 히틀러가 썼다기보다는 네. 히틀러의 모자진 중에서 그런 이미지 메이킹에 관심이 많던 사람이 정말 많잖아요. 네. 그 이미지 메이킹 하나로만 유명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 누구지? 괴링인가? 그 괴벨스? 아, 괴벨스 맞나요? 이름이? 네. 맞을 거예요. 그 라디오를 보급해서 그걸로 사람들을 선동하려고 했던 그러면서 뭐 나도 유명한 게 뭐 내 그니까. 내가 당신한테 의혹을 제기하는 건 한마디면 되지만 당신이 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뭐 수백만 개의 페이퍼가 필요하다 그런 느낌으로 약간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히틀러에 대한 얘기를 써는 게 히틀러 자서전일 거 아니야. 설마 그 사람이 직접 썼겠냐. 맞아.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겠어. 아.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거 막 그거 막 하니까 아이고, 그래서 네. 여튼 그 그런 게 다 있다. 웬만한 기업들을 혹은 어떤 그 높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다 있다. 그러니까요. 저 옛날에 그 뭐지? 저 진짜 웃겼던 것 중 하나가 그 팀플을 했는데 그 어떤 형님이 이제 자기 회사 취직했다고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놓고 자기는 보급병을 맡겠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치킨 사오겠다는데 그 형이 BBQ가 된 거야. 비비큐 치킨을 그 비비큐에 그 회사가 들었다는 형이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언제 아 그럼 형 치킨 사와요? 이러는데 그럼 치킨은 무조건 비비큐라면서 자기가 비비큐가 무슨 뭐 기름 재사용 안 하고 올리브유 써가지고 저거 좋네 막 이런 얘기를 홍보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해가지고 회사에서 얼마나 세뇌를 당했으면 저러고 있나 생각 들었었거든요. 그거 나올 때만 해도 그러니까 나는 알아 나도 아는데 네? 그거를 하면은 거기서 또 그게 이게 사람을 묘하게 만드는 거야. 정말 쓸데없는 걸 안다? 이딴 걸 외워서 내가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다? 네. 근데 그걸 외워서 가자는 사람들이 좋아한다? 아 진짜? 어 그럼 라쇼? 라쇼? 야 이렇게 다 나치 친일대가 되고 이렇게 이형 하이 비비큐 하이 삼성 이런 느낌이 되는구나. 승차이도 혹시 그랬나요? 아 당연히 그랬죠. 저희도 뭐 어떤 회장님의 그 뭐 역사를 다 외우고 왜냐면 아, 진짜? 그 시험을 봐서 점수를 잘 받아야지만 칭찬을 받게. 아 진짜 그리고 가끔 재시험도 있어. 아 진짜? 응. 그렇죠. 대박이다.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죠. 정말 알고 보면 쓸데없는 건데. 회사에 그 되게 웃겼던 게 연수원에서 한일인데 네. 그 연수원 매점에 바나나 빙그레 바나나 우유가 있는. 네. 누가 그거를 사 먹었어요. 네. 그랬더니. 그럴 수 있지. 그 연수원 애들이 있는 그 정식 수업 시간에 네. 걔를 갑자기 앞으로 불러내가지고 네. 눈물 쏙 빠지게 막 혼내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냐. 진짜로? 네. 그럼 뭐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몰카 아니었어? 아니 진짜 그랬어요. 그 거기 선배 그 사원이. 그러면 우유도 롯데 거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네. 우유 롯데케 없을 텐데 그러니까. 아무튼 뭘 먹어? 바나나 우유는 어디 뭘 먹어야 돼? 그러니까 빙그레는 뭐 먹어? 모르겠어 아무튼 매일? 남양? 아니 그냥 아니 아무튼 다른 회사 걸 먹으면 안 된다 연수원 있을 때는 특히 신기하네 그런 게 있어요. 매점에서 팔지를 말든 가불어 그러니까 참 웃겼던 것 같아요. 진짜 얼탱이가 없네요. 생각해보면은 전 그런 생각 좀 더 드는 게 우리 학교는 참 그런 의미에서 참 어떤 분위기가 참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학교 생활을 하게 되면은 애교심이 생기게 만들지 않아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애교심을 생기게 할까 그러니까 어떤 애정을 느끼게 할 만한 자부심을 갖게 할 만한 게 타당하냐 타당하지 못하냐의 차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래요? 타당하지 못한 걸 가지고 애사심을 생겨 야 이거 봐 멋지지 않냐? 야 이거 좋지? 뭐 이렇게 했는데 내가 봤을 때 별로 뭐 아니 그 아저씨가 진짜로 그 식품 경영에 위대한 어떤 이게 한핵을 판단이, 판단이 있어서 사카린 팔고 그래서 그 제일 재단이 성공한 거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요? 그분이 그랬대요? 네 그래도 학교에서 하는 행사들은 그렇잖아 우리가 하고 싶었더라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자부심을 가질 때 단순하게 정말 뭐 우리 뭐 K에는 뭐 훌륭한 사람이 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멋집니다 이게 아니라 당신이 멋지고 열심히 하는 당신이 뭐 좋다 이런 거 그런 뭐 그렇지 뭐 이렇게 인정을 프랜차이즈 제일 멋있었던 게 그거죠. 너의 젊을 고대에 걸어라. 고대 너에게 세계를 걸겠다. 좀 목을 걸고 난 너무 좋았어. 그 프랜차이즈가 너무 멋있는 거야. 그거 나왔을 때가 그거잖아. 고대 경영이 왜 좋아요? 라고 하면 하나 빼고 다 좋아요. 그거 나왔던 때잖아. 고대가 고대가 김연아를 낳았습니다. 고대가 김연아를 낳았습니다. 욕먹고 이럴 때 그때 브레이지잖아. 나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건 좋았어요. 너의 젊음을 고대에 걸어라. 고대 너에게 세계를 걸겠다. 아 진짜 내 심장이 뚱그려서 막 씨 마이 허트. 그렇게 고대 나와서 셋이 이러고 있다. 도네이션. 그건 트위치는 세계지. We are the world. 도네이션 해주세요. 너무 슬퍼. 나중에 고파쌤 올려볼까? 누구 보러 오겠지? 고대 남자 셋이서 고파쌤 이거 올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악플이 넘쳐나겠다. 그럼 이제 이카 그러겠지? 이카 이카 안녕하세요 동물원 동물원 서하 서하 말해서 서드리카 이거 서하 동물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친구 여러분 안녕 왜 그래도 그 코파스 전에 또 말했던 짱세라는 사람은 스트리밍을 조금 하는 사람이잖아.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뭐 일단 직장적으로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 아우 너무 길어졌어요. 네, 꺾고 가죠. 지금 네. 벌써 한 시간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빨리 가야 돼. 야, 우리 뭐 오늘 한 두 시간 통은 그냥 녹음하겠다. 자, 그럼 일단은 내 방송 해야 되네요. 네, 일단 너 마무리해 주시죠. 네, 그러면 일단 직장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이제 무거운 주제를 해야 돼요. 아, 내 방송. 우리의 방송 이대로 괜찮을까? 도네이션도 없고. 이제 고정 지출 나게 생겼고. 근데 15,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트위치 방송은 뭐가 됐든 게임 방송국은 맞는 것 같아요. 하, 그래요? 게임을 한다면 솔직히 보는 맛이 없어. 그래? 애초에 들어오는 사람 자체가 게임을 보려고 들어오는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 그러면 뭐 11화나 12화쯤에 유튜브? 아프리카? 아니 게임 방송 한번 해보죠. 게임을 네? 해보죠. 우리 서드렉 이름을 걸고. 무슨 게임 할까요? 포켓몬 할까요? 우리 셋이 할 수 있는 게임을 해야지. 스타크래프트? 아, 스타 원? 아니면은 아. 아니면은 그런 거 있잖아. 그럼 나 자택에 사면 되겠네? 응? 집에서 할 수, 집에 사면 집에서 할 수 있겠다. 아니면은 우리 뭐 마리오 이런 거를 해본다든가. 현김의 왕까지 한번 가볼까요? 현김의 왕까지? 천왕? 천왕? 한번 토요일날 오후에 모여서. 토요일날 밤에 모여서 승찬이랑 자다 일어나 그냥. 중간에 모으고. 자다 일어서 우리 대신에 좀 해주고 해주자고. 자고 있고. 그 연결도 될까요? 바닥 할 수 있나?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 다음 주까지 그런 걸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나는 그 일단 걱정이 그거였잖아. 우리의 컨텐츠가 뭐냐? 뭐냐? 우리의 방향성이 뭐냐인데 나는 그 생각을 해요. 나는 초기 무한도전이 재밌었던 이유는 방향성이 없는 가운데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는 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 나도 다 해봅시다 일단.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우리 방송에 대해서 니들 뭐 하는 방송이니? 그러면은 무한 써드레 표절 내 창의성 그럼 유한 써드레 우리 끝이 왜, 있거든 1박 써드레 하지 왜 어 괜찮은데 1박 써드레 제 생각에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재밌어야 되는 우리가 막 재밌고 즐기긴 해야 돼 맞아요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한번 스타트업을 한적 있었는데 그때 되게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그 어떤 금융 관련해서 강의를 하는 근데 힘들었던 게 뭐냐면 우리가 너무 힘든 거예요 강연을 준비하고 막 해야 돼. 아 그래? 그래서 막 점차 하기 싫은 거예요 되게 계속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돼 우리가 좀 즐길 수 있는 왜냐면 지금 재밌긴 한데 뭐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낸다는 약간 스트레스가 좀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걸로 반영을 하면 승하 씨 말대로 게임을 한다든가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게임 해볼까 한번 게임 방송? 그러니까 게임을 그러니까 게임 방송을 해야 돼라고 하면 재미가 없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셋이 모여서 야 오늘은 게임하자 이렇게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나 그 좋은 같아. 그래서 우리 셋이 할 만한 게임이 뭐가 있을까? 어차피 우리 다다음 주에도 낚시 방송 할 거니까. 아 그러네. 다다음 주에 낚시 방송도 일단 해야 돼요. 이러고 있네 이제. 또 재밌겠다. 우리 근데 그때 뭐 어떡하지? 잠 뭐야 그 조명 어떡하지? 핸드폰 플래시 막 이러고 있어야 되나? 그런 거 하거나 일단 핸드폰으로 방송할 수 있는 시스템은 내가 갖춰놨으니까. 승찬이는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키지? 김승찬 씨는? 내가 핸드폰 이렇게 키고 있어야 되나 이렇게 또? 승찬입니다. 아 그렇게 해도 되겠다. 승찬이 안녕 보이고 있지? 이렇게. 그래 재밌겠다. 근데 열악할수록 우리 재밌는 것 같아 사실. 난 그 생각도 해. 우리는 뭔가 잘 안 되고 열악할 때 재밌어. 어떻게 뭐 승찬이 뭐 진짜로 판넬 같은 걸 만들어야 되나? 승찬이 판넬 만들까? 김승찬 아니면은 그냥 목소리만 나오게 이렇게. 목소리만 나오게. 그러니까 판넬 만들고 뒤에 핸드폰 붙여주고. 재밌네. 그래. 등신 잖아. 등신도 너무 힘들고 한 이만한 걸로 그러니까, 들고 다닐 수 있게. 들고 다닐 수 있게 이렇게 해줄까. 승찬아 전신 사진 있니 혹시? 전신 사진? 나 내놔봐. 알았어. 하나 보내줄게. 예. 좋습니다. 아 그럼 또 우리가 재밌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셋이 할 만한 게임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어떤. 협동 게임이라든가 뭐 3인이 하는 게임이라든가 아 그러면 그런 거 한번 해볼까 뭐 이렇게 그 오락실 가면은 4인용 플레이 되는 이렇게 옆으로 횡 스크롤 되는 횡 스크롤 게임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그냥 우리끼리 윷놀이를 하는데 김승찬은 거기 캐나다에서 윷을 구워 넣는 거지. 윷놀이요? 어, 자기가 던지면 우리가 이 말판에 있는 김승찬만 옮기고 여기도 말판 따로 해서 우리 옮기고. 네, 본격 전통 게임 방송. 아, 그러니까 이게 웹캠으로 고수 덮치기. 어, 웹캠으로 고수 덮치기. 김승찬 패 골라. 이렇게 세워두고 우리는 못 보게 하고 김승찬이 이렇게 왼쪽부터 1, 2, 3, 4, 5, 6, 7이면 7번 그러면 7번 이렇게 들어가지고 딱 내주고 이렇게. 그러면 또 이제 해야겠네. 뭐? 공기가 싸늘하다. 야, 나 요즘 그 위에서 한 장. 내가 코미디 나잇에서 요즘 한 장. 친구 그 장기를 뺏어서 하는데 그 타짜 대사를 도라에몽으로 하는 거. 아, 네, 그 네. 저번에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재밌어. 요즘 아주 잘 써먹고 있습니다. 야. 싸늘하다! 싸늘하다! 나 미쳤네! 코미디 나잇은 영어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시아 서버가 생겼어요. 어, 진짜? 아시아 서버가 생겨서 요즘 한국어 방이 꽤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가끔 일본 여자애 이런 애 들어오면 막 뭐 도화짱 아이시데루 아이시데루. 그리고 요즘 그 아시아 서버 들어가면 외국인인 척하는 한국인들이 많아요. 안녕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있잖아. 자기 중국인인데 근데 중국어로 사람들이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하고 중국어를 하다가 갑자기 막 한국어가 튀어나오는데 여자한테만 자꾸 말을 거는 거야. 아, 뭐야. 그래서 내가 듣다가 그 스페이스바 누르면 그 관객석에서도 외칠 수 있거든. 내가 눌러가지고 야 이 새끼야 야 형 따라해봐 누나 폰 번호 좀 누나 알려주세요 그래 이렇게 말해 이 새끼야. 아 귀여워. 아뭐 그랬던 적도 있고 하여튼 요즘 그 거기 들어가면 아시아 서버에서 외국인인 척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군요. 한번 해보세요. 저는 재밌더라고요. 가끔 새벽에 들어가면 재밌어요. 고민 아이. 어 거기서 뭐 특이했던 사람 그런 사람도 있었어. 피에스타 매니저였던 사람. 우리 걸그룹 피에스타? 아 걸그룹 피에스타. 그래가지고 그 그만두게 됐던 계기 뭐 이런 거 들었는데 재밌더라고요. 왜요? 걸그룹이 너무 아니 그 그룹이 엄청 그 뭐지 자기가 보기에는 너무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래요. 어 근데 그러면 그 자기가 일한 3일째 그 뭐 가족분이 뭐 삼촌이 돌아가셨는데 리더가 10만 원씩 모아서 50만 원 들고 직접 오고. 아이고. 어 그래 그리고 이제 뭐 그 기획사가 너무 그러니까 곡을 안 주는 거야. 그 피에스타에서 떴다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차오로가 떴었고 언프리티 레스타에서 예지가 뜨고 막 이랬는데 그랬으면은 다음엔 피에스타를 내야 되는데. 걔네는 돈 벌 생각밖에 없으니까 어? 예지가 떴어? 그럼 예지 솔로고. 아 진짜? 어? 창고가 떴어? 차오로 그러면 저희 가서 누구하고 뭐 듀엣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돌리는 거야 이렇게 돈 벌려. 이렇게 해서 피에스타라는 하나의 그룹이 뜨지를 못하게 했던 이유는 그런 식이었기 때문이다. 다 회사죠. 거기도 기업이죠. 그쵸 뭐. 근데 이제, 진지한 얘기도 하네 거기.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번에 딱 뭐랄까 나이 들어서 그런지 좀 안타까운 것도 있더라고요. 그 MBC 가요대전을 보는데 네. 아이돌들이 이제 어떻게든 이제 카메라에 잡히려고 하는 모습들이 좀 보인달까? 네, 그치. 막 리액션은 막 어, 리액션은 와! 그래가지고 엄청 과할 정도로 하는 거 보면서 아, 진짜 살아남으려고 고생하는 뭐, 어떻게든 TV 쪽 한번 조금 더 잡히려고 그러는 것 같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과연 쟤들 정말 좋아서 따라 부르고 좋아서 막 춤추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 무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아래에서 계속 어 계속 반응해주고 리액션해주는 게 너무 그렇죠. 한편으로는 너무 좀 어색해 보일 정도로 하는 거예요. 짠해지 짠하더라고 그거 보면서 나이 먹었다는 지금 예전에는 그 서비스 소비자로서의 마인드만 가지고 이제 서비스 생산자의 관점을 보니까 즐기기 힘들기도 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 우리도 힘들어요. 힘들어. 원래 채팅이 나와서 채팅하면서 도네이션. 네, 우리는 그냥 생산만 하고 서비스는 못 주고 있죠. 네. 뭐야, 근데 우리끼리 재밌는 걸 하나 해야 돼. 남들도 그래. 우리랑 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그니까 그래서 사실 그게 그 바로 생각이 너가 말한 재생산이 가능한 네. 콘텐츠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래서 그 생각이 드는 것이 내 친소는 재생산이 좀 힘든 것 같아요. 너무 우리 친구들이야. 우리 얘기만 하니까. 맞아, 우리 얘기만 하니까 사실 첫 곡지도 거의 우리 얘기만 하는데. 계속 우리 얘기야? 친구부터 다 우리만 하는 얘기들이야? 그럼 이제 한번 과감하게 2018 꼭지 개편 꼭지 개편 가볼까요? 꼭지 개편 한번 코너 개편을 한번 해볼까요? 차라리 진짜 어떤 컨셉 잡아가지고 노는 게 더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컨셉 잡아서 노는 거? 아니 그냥 뭐 게임하고 노는 것도 그것도 일종의 컨셉이니까. 뭐 컨셉이 계속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어, 그러니까 아주 심플한 게임 같은 걸 좀 하면 조금 재밌을 것 같은데. 심플한 게임. 심플한 게임. 보드 게임 이런 거 젠가를 하는데. 아, 그 사실 해보고 싶은 젠가가 있긴 있었는데요. 뭐예요? 그 성인 젠가가 있어요. 아, 예, 그죠. 러브 젠가. 러브 젠가. 근데 사실 그건 여자랑 해야 되는 거. 그치, 그건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 했는데 뭐 어디까지 가봤니? 톡. 전남친, 전여친이랑 어땠니? 톡. 어떨 때 제일 좋니? 톡. 이런 해봐. 남자 셋이서 정말 재미없겠다, 진짜. 정말 우울하겠다. 그래, 우리 하면서 자괴감이 들지 않을까? 이걸 우리가 왜 하고 있지? 우리끼리 왜 하고 있지? 우정 젠가도 있는데, 그래 맞아, 다 필요 없어. 다 노잼이야 그냥. 그러면은 아, 우리끼리 했을 때 재밌는 게 뭐가 있지? 우리 솔직히 말해서 우리끼리 했을 때 재밌는 거는 요즘 사회적으로 금기시되어 있는 것들, 옛날에 했던 거 뭐 여자 얘기 뭐 이런 거 막 그런 거 좀 금기잖아요 이제. 그쵸. 네, 뭐 누가 네. 마음에 드니 뭐 이런 거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매우 위험한 사회예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 어떤 걸 하면 재밌을까 우리끼리. 아, 같이 그러면 뭐 아, 네, 하여튼 뭐 게임을 하나 했으면 좋겠어. 일단 해보는 거. 일단 게임을 한번 해보죠. 우리가 옛날에 PC방에서 포트리스 뭐 그런 거 카트 이런 거 했듯이. 포트리스 안 되나? 포트리스. 포트리스? 있긴 있어. 요즘 될 거야. 아니, 돼? 응, 있어. 다시 개편해서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옛날 그 재미가 안 나오더라. 그래요. 스페이스바 띵 뿅.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뭐 잘하는 애들 너무 많고 고인물 애들 너무 많고 아... 나는 내 실력은 다 퇴보할 대로 퇴보되고 이제 그때까지 계속했던 장인들. 눈 감고도 쏠 수 있는 그럼 빨콩을 빨콩으로 아 직접 달 때를 주시는 빨콩을 백샷을 보내가지고 거기에 맞추는지 모르겠는 애들이 너무 많아. 아, 저는 한나의 위성탱을 좋아했습니다. 아... 뭐 일단 추억의 게임 쪽으로. 예, 네, 추억의 게임도 좋고 아니면은 진짜 게임 해보자. 정말 이거 누가 사서 하지 싶은 게임도 괜찮지 않을까? 누가 사서 하냐는 게임? 뭐 게임을 봤는데 뭐 정말 이상한 게임이야. 그래서 이거 누가 이런 걸 하냐? 그랬는데 우리가 그거 재밌지 않을까? 한번 그러면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볼까요? 게임을 한 수요일까지 게임을 알아봐줘서 저한테 알려주면 제가 다운 받아볼게요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한 번씩 해봅시다. 그리고 뭔가 느낀 게 우리 야외 활동하기 좀 그런가요? 아니요 괜찮아요. 이제 핸드폰 방송 시스템을 다 갖췄기 때문에 야외 방송도 한번 야외 방송 같은 것도 해봐서 그냥 뭐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어요 갑자기. 빙어 낚시 일단은 갔다 오죠. 예를 들어 뭐 같이 요즘에는 뭐 그런 거 없겠지만 갑자기 문득 든 생각은 또 예전같이 또 하수상한 시절이 온다면은 집회 방송 해볼까요? 집회 방송? 집회 방송 물러나라 박근혜 같은 느낌처럼 좀 웃겼을 것 같아요. 여기는 맨 앞바리 게이트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유. 네, 코롱탕 먹을 준비하세요 여러분. 캐나다 이거 괜찮지 않겠어? 아니면 뭐가 있을까? 우리끼리 재밌는 거 우리가 했을 때 재밌는 거 뭐가 있을까? 아 우리끼리 그냥 특이한 데 가는데 김승찬은 계속 핸드폰으로 지켜보게 하는 실탄 사격장 가서 실탄 하는데 김승찬은 혼자 이렇게 아, 자기 빵야, 옛날에 빵야. 자기 옛날에 K2 쐈던 얘기하고 막. 빵야 빵야 하프 막 시작했다 승찬이. 아니면 와 그거 할까? 진짜 우리 주식 투자 한번 할까? 얘기 나온 김에 단 우리끼리 하루 종일 주식만 하는 주식 투자 그러니까 주식 종목 그거를 받아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세 개를 만드는 거야. 김승찬 포트폴리오 이렇게 해가지고 수익률이 제일 좋은 사람이 1등이고 안 좋은 사람이 꼴찌. 그래서 꼴찌 벌칙 이런 거 하루 동안 해서. 어허 어렵네요. 코인판 코인으로. 코인은 맞아. 주말 없어 24시간이니까 거기는. 그죠? 코인으로 딱 셋이 10만 원씩만 해가지고 해보기 전에 한 우리 3시간 동안 코인만 하는 거야. 3시간 동안 누가 제일 많이 올렸나? 본격 코인 방송 괜찮은데? 돈도 벌고 재미도 있고? 본격 코인 방송을 한번 해보자. 어때? 정말 시대의 흐름에 정말 그래서, 잘 반영한다. 그러니까 각자 이제 내가 봤을 때 셋 다 지금 주식 투자 스타일이 달라. 나는 김승찬은 좀 더 분석을 좀 더 하려고 할 거고 나는 그래프를 봤는데요. 그래프 조까! 그래서 막 이렇게 가자! 이러고 그랬고 난 대세 코 코인을 만드는 거 같아, 만드는 거. 네? 어, 아예? 근데 그 코딩 할 수 있겠어? 코인 만드는 거야? 2년 생각하고 지금 생각 그 약간 짜고 있었고, 아니 짜는 건 아니고 생각은 있었거든. 2년 안에 하나 만드는 걸. 코인 만든다고요? 근데 그건 좀 어렵겠다, 기적으로. 아니 근데 그거를 방송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코인을 진짜로 그러니까 진지하게 만드는 들어서 그걸로 하나의 금융판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쓸데없는 코인 있잖아. 가치를 매는 힘든 코인 이런 걸 만들면 되잖아. 김치 코인 말이야. 김치 코인 이런 거 만들어서 미치겠다. 김치 코인 순찬이움. 그래서 뭐 그 장난삼아 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 3원짜리 김치 코인이야. 김치 코인이 3원이야. 그거 뭐 그 발굴하는데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지. 채굴 하는데 그냥 숫자 3 써놓으면 3이 나오는 거야. 혹시 알아? 그러다가 우리 김치코인 막 나중에 막 천만 대 될지? 김치코인 아 그거 어느 날 갑자기 장을 닫아버리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 진짜로. 그렇게 해서 사람들끼리 또 이렇게 그 예를 들면 그거지 김치코인을 하는데 김치코인 종류가 3개인 거야. 미치겠다. 김치코인 이름 너무 마음에 들어. 김치코인 너무 마음에 들어. 김치코인을 딱 사잖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김치코인 10코인을 사면은 뭐 4서 1김 3철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야. 그래서 그 코인 해당 코인으로 뭔가를 사잖아? 그럼 내 돈에서 그냥 빠져나가는 거야. 서코인으로 사면 서서한 돈이 나가는 거고 김민철 코인을 사면 김민철 코인 나가는 거고 슈퍼탱 내돈 빼는 거잖아. 한 1원씩 해서 파는 거지 1원씩. 이야 김치코인 매우 마음에 드는데? 김치코인에서 서승한 코인 있고 김민철 코인 있고 김승찬 코인이 있는데 H 아니 똑같구나 뭐 일단 그거를 뭐 분배를 해서 사면 분배해서 우리한테 청구가 되는 거고 우리 나중에 빚쟁이 되는 거 아니니 이러다? 시세 차익을 노려야지 우리가 대신에 그 우리가 원하는 만큼 발행을 하는 거야. 무서운데? 무서운데? 그 김치코인 이렇게 들어오면은 10코인을 사겠습니다 라고 들어오면은 그 10코인 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서승하는 여기 2,000원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4,000원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투자 성향은요? 그래서 우리가 역으로 분석하는 거지. 코인 발행자들이 분석하는 코인 그 쓰는 사람의 그 소비 패턴 막 이런 거라든가. 내 돈이 없어서. 야, 근데 재밌을 것 같은데 이쪽 콘텐츠는. 야 그렇게 해서 코인을 만드는 거지 굳이 뭐 금융스럽게 만들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냥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 콘텐츠가 나올 수 있어. 아까 말한 것처럼 뭐 트레이딩을 하는 걸 보여준다든지 일주일에 얼마나 벌었는지 얼마나 이런든지 만드는 거라든지 코인으로 한번 나는 그 아까 코인 만드는 거 그냥 우리는 정직하게 그러니까 1:1 비율인 거야. 천 원 사면 천 원인데 문제는 이제 그게 서코인으로 결제가 되느냐 김코인으로 결제가 되느냐 철코인으로 되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지. 제발 서코인은 안 됩니다. 서코인만 제발 제 건 안 돼요. 김승찬 코인이 대박이라는 김승찬 코인 가치가 있어요. 쟤는 돈을 걔는, 많이 벌 거거든요. 걔는 달러 달러니까요 말하는 거 김미준이다 달러 되는 거야. 이게 재밌다. 이게 재밌는 거 같은데 괜찮은데요? 김치코인. 김치코인. 혹시 모르니까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설마 혹시 누가 쓴 사람 있을 수 있으니까. 김치코인 해서 들어봤던 거 같아가지고 막 말한 건데. 마치 도네이션 하듯이 자기가 만 원을 만 원을 사서 있어 김치코인. 아 있어? 김치코인은 있을 거야. 아닌가? 아니다 그냥 만화 같다 만화. 아닌가? 뭐지? 야, 그럼 뭐 김치코인 있으면 동치미코인 이런 거 하면 되지 왜? 된장코인이랑 이렇게 고추장코인 이런 거나. 아 그냥 그걸 말하는 거다. 김치 코인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코인 판에 김치 프리미엄이 있잖아. 김치 프리미엄이 있다 뭐 이런 걸 말하는 거. 막걸리 우리 그거 하자. 막걸리 코인에 막걸리 코인. 난 김치 코인 너무 입 담기는 거 같아. 막걸리 코인 난 좋은데 김치 코인 너무 한국인스럽고 너무 아재스럽고 너무 좋아. 아 좋네. 야 다음에 한번 그러면 진짜로 코인 한번 갑시다. 코인. 그치 만들어 보자 한번. 만드는 건 근데 어떻게 언제 어떻게 만드는 건 좀 더 기획을 해야 될 거고 일단 우리 일단 한번 10만 원 셋이서 다음에는 셋이 코인 지갑을 만드는 거잖아. 근데 문제는 그 지금 신규 개설자 그거 가입이 막혔어요. 그 또 생겼어 거래소 몇 개. 그래요? 전 업비트 비썸 다 막혔던데 보니까 찾아내면 되지 뭐. 어차피 우리는 뭐 진짜로 진지한 투자라기보다는 오락에 가까운. 혹시 알아 했는데 우리 막 10만 원인데 갑자기 끝나는 생각 나 다 100만 원 돼 있어 이러면 어떡해? 저기요? 나 오늘 방송 안 하면 방송이 중요하냐 나 지금 천만 원 뚫게 생겼다 이런 거. 아이디를 불러주시소 제가 역으로 쏘겠습니다. 역도네 네. 여러분 저한테 천 원 돈 내시면 제가 2천 원 드릴게요 이런 느낌처럼. 아, 좋네. 야, 우리 앞으로의 지향성은 코인으로. 그래, 본격 코인 방송. 코인 방송 서드렉. 어? 서드렉 킵하 서코인, 드코인, 레코인 하면 되겠다. 우리 취미 간다가 그냥 금융으로 가게 생겼네. 아, 나도 좋은 것 같아. 난 재밌을 것 같아. 네, 이쪽은 오히려 재밌을 것 같아. 다음에 그러면 다음 주에 게임도 해보고, 다음 주에 낚시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코인도 해보고. 네, 다음 주에 게임 하나랑 그 코인 지갑 만들기. 코인 지갑 만들기까지. 네, 그거 해서 10만 원을 넣어서 자기 나름대로 투자하고 그 다다음 주쯤에 저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다 오픈. 어? 그냥 애초에 그냥 모여서 한 3시간 동안 계속 코인만 하면 어떨까? 그래, 그러니까 그 3시간 동안 사고 팔고 너 살 거야? 너? 아니? 그래 그럼 난 다 이러고 막 그리고 여기 차트 띄워놓고 딱 그래서 그래 해볼까 한번? 그리고 차트 띄워놓고 옆에다가 이제 스티커처럼 붙여놓고 서김절 서김절 중간에 한 명 파산돼가지고 놀고 좀 재밌겠다. 응? 중간에 파산돼가지고 한 명 야 나 할 게 없어 돈 다 잃었어 나 지금 12원이야 12원을 뭐 할 수 있을까? 0.0000001? 이렇게 아 좋네 좋아 우리 앞으로 지향성도 확실하게 나왔네 코인 그럼 코인 다음 방송. 주에는 그 게임 하나와 코인 지갑 만들기 해보자고 네. 저는 그 한국 그 핸드폰이 없어가지고 네. 네, 캐나다 뭐 아마 해야 될 거 캐나다 코인 그것도 알아보세요 거래소로 아, 네, 그걸 아, 일단 핸드폰부터 만들어야겠네 핸드폰들 아 잠깐만 어 잠깐만 승천이는 못 만드나? 아니야 만들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 그러니까 거래소들은 한국 거래소 자기 인증을 핸드폰으로 해야 되니까 아, 그 네 인증? 공인 인증서 같은 거 필요 없나요? 아, 공인 인증서는 제가 받는데 필요 없고 폰 문자를 받을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캐나다 거래소도 똑같더라고 핸드폰 문자를 받아야 돼 그럼 어떻게 승천이는? 캐나다는 유심 박아놓은 거야? 캐나다 유심? 아 이제 어차피 여기 그거 만들어야겠다 아 지금 핸드폰 없었거든요. 등록해야죠. 그리고 다음 주에 다 같이 해보는 거지. 캐나다는 이런 식으로 코인 지갑을 만든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지. 혹시나 대박 날지 막 모두가 캐나다 가서 코인 하자 될 수 있잖아. 가지야. 가지야 캐나다. 캐나다 가지야. 캐나다가 수수료도 낮고 괜찮더라. 그래 그래. 실제로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디 뭐 지역적으로 뭐 하는 게 있어가지고 무슨 뭐 동남아 찍고 왔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그런 거는 뭐 깊숙이 할 필요 없고 우리는 재밌게만 하면 되니까 가지야! 좋네 벌써 재밌네 좀 즐거운 거 같아 괜찮은 거 같아 좋아요 네 뭐 그러면 일단 오늘 서드레 10화 벌써 1시간 20분을 가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조금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 코인판으로 본격 돌아오는 본격 금융방송 서그드랙으로 어 근데 나 괜찮아진 거 같아요 이제 차라리 내 친소를 버리고 이제 친구 소개할 일 있으면 그냥 간혹가다 하고 그 전반전 후반에 우리끼리 노는 걸로 그냥 아 이것이 좋은 거 같아요 중간에 꽁트 한번 하면서 놀고 그쵸 일단 처음엔 좀 교육적인 얘기하고 중간에 근황 얘기하다가 통화는 약간 좀 분위기 전환시키고 세 번 후반에 우리가 놀고 자, 여러분 때가 왔습니다 코인 느끼십시오 다들 이더리움을 향해 가셔야 합니다. 모두 김치 코인. 제가 이더리움의 네. 박근혜입니다. 예. 그런 거 하는 거지. 코인이 미래다. 녹색 성장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코인이 미래다. 코인이 문코인. 문코인. 코인이 미래다. 여러분 이더리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입니다. 재밌어. 승찬도 대통령 하나 해와. 대통령? 면박이라도 가볼까? 코인이 좋아요. 코인이 이게 바로 녹색 성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 코인 하자는 거지요. 코인 하자는 거지요. 미쳤다. 우리 나중에 콩도 먹으면서 코인 나 이제. 저기 문 두드리면서 너 택배다! 문 열어! 마티즈다! 문 열어! 코인이다! 안녕! 아우 재밌다 재밌다 아주 그냥 네 그래요 뭐 그럼 일단은 이쯤에서 오늘 서드레 10화는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본격 금융방송으로 돌아오는 걸로 좋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후! 네 그럼 이제 또 마지막 우리의 시그니처 마지막 안녕 하면서 끝내도록 하죠 네 서드레 19화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 안녕